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고난의 주간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이 친히 우리같이 쓸모없는 죄인들을 위해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여 주님의 마음을 요하시켜드리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의 길을 여시고 구속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깊이 은혜 받고 또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로마서 5장 전에 4장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에서 시작을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화목을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5장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이 기독교의 십자가 복음에 있어서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화목의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우선 제일 먼저 화목해 되었은 즉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카탈레게멘이라는 히라버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원래 바꾸다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시제는 제2 부정과거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은 성경에서 화목해 되다라고 옳게 번역이 된 거죠. 이것이 바꾸다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에요. 이 화목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로 여기에 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화목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아들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화목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루어진 화목의 수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면은 원수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나오는데 화목하게 된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이 원수가 에크트로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적 혹은 원한을 가진 적수, 원수 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이 구절을 보면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처럼 행동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이 본문을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로 행동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참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즉,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의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이 원수의 정반대의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원수된 것과 반대의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음으로써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것이 명사이지만은 사랑받는 자녀라고 할 때 이것은 동사에서 온 분사 형태를 취하는데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예요. 똑같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이것이 결국은 성도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가 된 것이죠. 똑같이 여기에서 이 원수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표현하는 원수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주님을 대적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원수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원수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향하여 그렇게 원수와 같이 적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실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원수되게 하시는 이 미움은 우리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우리 구원받을 사람 그 자체에 대한 미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상태 때문에 발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미움이에요. 이것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수되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들로부터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의 발휘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불화한 관계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대적하는 미움의 마음은 부당한 것이죠. 스스로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은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니 이것은 아무 이유와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미워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품으로 비롯되는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악이요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원수되었을 때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거룩한 미움의 상태를 인하여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 결국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위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원죄와 죄책이요 또 자신으로서는 그 원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마음과 행동으로 짓게 되는 실행죄를 가리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아담의 죄가 먼저 있고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물려받은 죄의 영향, 즉 죄책과 오염이 그 다음에 후손으로 태어나는 각 사람 본성 안에 있고 그리고 그 본성을 따라서 사물의 자극을 받으며 욕망을 움직여 마음속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는 실행죄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시간 안에서 발생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시간을 초월해서 이 모든 것들을 보실 때에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아담의 첫 범죄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물려받은 이후에 태어날 인간 본성 안에 있는 그러한 악한 죄책과 오염,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실제로 죄를 짓게 되는 실행의 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시간을 초월해서 보면은 하나로 아담과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을 하나의 머리와 그리고 몸통의 관계로 묶으며 그 안에 한꺼번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뜨려지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인간들도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의 이 범죄의 결과 인간은 불화를 경험하게 된 거죠. 이것은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불화해진다기보다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서 태어나고 그러한 불화를 토대로 인간은 더욱더 죄를 지으면서 이 불화를 구체적으로 실제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루어진 부활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대한 변화를 도입하였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적극적인 불화의 결과와 그리고 소극적인 불화의 결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적극적으로 볼 때에 반감과 대적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자, 이 반감과 대적은 먼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반감과 대적은 적의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감과 대적은 적의를 가리키는데 이 반감과 대적은 결국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뜨려지자 이 두 사이에는 반감과 대적이 존재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반감과 대적은 하나님 안에도 있고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 안에도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먼저 이 반감과 대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를 깨뜨리게 되었고 이후에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어린아이들, 아주 유아들은 죄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안에서 본성상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대한 강한 반감과 대적을 가진 그러한 죄성을 간직한 채 태어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제 이미 본성 안에 있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발현이 되어서 그래서 결국은 이 반감과 대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실행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죄를 향하여 죄를 행하는 지체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도 이러한 반감과 대적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 안에 있는 반감과 대적과는 좀 다릅니다. 그 성질에 있어서는 같지만 이유와 원인에 있어서 훨씬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화함으로 반감과 대적을 갖는 것은 이유가 없고 근거가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반감과 대적을 가진 것은 이것은 정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할 때 그때 그것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기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반대되는 어떤 것들이 그 사람에게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지극히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사랑을 사랑받는 사람이 충분히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죄와 은혜의 지배를 설교하면서 이런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들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많이 사랑하시지만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느껴지는 그 반감과 대적,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하시는 것 같고 징벌하시는 것 같은 그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가운데 이런 예화를 들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남녀가 있는데 아주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요. 이 여성은 남성을 지극히 사랑하는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성품이 있냐면은 동물을 매우 아끼고 사랑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동물을 아끼고 지극히 사랑하는 성품 때문에 동물이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는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사랑하면서도 그런 야생동물을 먹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 자, 그런데 고속도로 휴게소 근처에서 이제 이 두 남녀가 각각 만나기로 했습니다. 차를 타고 오다가 이쪽 숲속에서 저쪽 숲으로 뛰어가던 토끼 한 마리가 차에 치여서 죽은 것을 이 남자가 발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토끼탕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토끼를 보는 그 순간 저거를 국을 끓여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깔려 죽은 그 토끼의 귀를 들고 그리고 이제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갔어요. 저 멀리서 사랑하는 여인이 걸어오는데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연인이에요. 허우대도 멀쩡하고 그리고 옷도 말쑥하게 입고 머리에는 무스를 바르고 누가 봐도 너무 예쁜 신랑감이에요. 그리고 선글라스도 하나 끼고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모습인데 멀리서 보니까 뭘 손에 들고 있어요. 좀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볼수록 확인이 되는데 왜냐하면 차에 치여서 죽은 하얀 토끼예요. 그래서 차가 얼마나 심하게 치여 죽였는지 배가 터지고 내장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하얀 토끼의 귀를 들고 한 손으로는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남자가 그것을 들고 있다고 해서 이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동물을 사랑하고 차마 그것이 죽은 끔찍한 것을 보지 못하는 그 여성의 본성이 그 남자를 지극히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 품에 안기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과연 이 여인이 비난을 받아야 될까요? 그러한 성품 때문에 평소처럼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달려가 그 품에 안기지 않는다는 것이 그 남자를 향한 사랑의 부족을 뜻하기보다는 오히려 동물을 사랑하고 끔찍한 것을 보지 못하는 이 여자의 착한 심성을 말해주듯이 또한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이 반감과 대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라서 인간 그 구원받을 사람 그 자체를 향한 반감과 대적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반감과 대적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죄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이 반감과 대적이 나에 대한 것과 죄에 대한 것이 분리되어서 잘 느껴지지를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자가 된 이후로도 만약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마음으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러한 행실과 올바르지 않은 마음을 미워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나를 향한 미움처럼 똑같이 느껴지지 나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고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는 것은 또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식의 이중분리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경험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특성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예요. 이런 하나님의 반감과 대적은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그리고 불순종과 악에 대한 것인데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이 반감과 대적은 사실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에 대한 반감과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만 싫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 행동, 태도, 냄새, 분위기, 말투 모든 것이 심지어는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조차도 싫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반감과 대적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것에 대한 반감과 대적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어떠한 죄나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마땅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반감과 대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반감과 대적이거든요. 그런데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 전체에 걸쳐서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반감과 대적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반감과 대적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불화의 차이예요. 두 번째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낯섦과 거리감이 도입되었습니다. 낯설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친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낯설다고 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엄마하고는 늘 얼굴을 마주치고 있기 때문에 안아주고 업어주고 얼굴을 쳐다보고 해도 울지 않는데 오히려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이 더 친절하게 안아주어도 아이들은 낯가림을 하면서 소리를 내어서 울지요. 이것이 바로 낯섦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러한 낯설미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고 특별히 당신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그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찬송이 우리에게 말하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안다라고 하는 동사가 하나님께 사용이 되면은 이 구원받을 자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사랑한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하고자 하셨던 모든 인간들에 대하여 조금 더 낯설지 않고 아주 친숙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낯설미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리감이 도입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낯섦과 거리감이 도입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거리감을 해소시켜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 사라지고 철폐된 것은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이 거리감을 하나님이 해소해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가깝게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거리감을 치워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그 순간 인간은 낯설음을 버리고 낯설음이 사라지고 그 친숙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있었던 거리감이 사라지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낯섦과 거리감을 치워버려 주셨던 것이죠. 자, 한번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의 경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복음의 의미를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처음 회심의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에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올 때 우리가 어색한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낯설었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마치 오랜 여행을 떠나서 방탕한 길에서 자신의 가정으로 따뜻하게 돌아간 듯한 느낌이 아니었습니까?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었는데 그것이 내가 오래전에 이미 있어야 했던 그 참된 안식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나요? 보십시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낯섦과 거리감은 치워지고 그리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불화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와 화목의 관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와 화목의 관계는 제일 먼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적의와 그리고 거리감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먼저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이 적의와 모든 거리감들을 치워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매달리신 그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참한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비참한 형벌을 한 몸으로 감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철저한 죽으심과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진노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유화시켜 달래드렸고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이 낯섦과 거리감은 해소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일 먼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해드렸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목의 결과가 결국 적의와 거리감을 치워버린 사건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는 시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유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해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화목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적의와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책은 담당하시고 진노는 풀어드리고 불화는 해소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1차적으로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화목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 화목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 하는 문제이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화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미 구원받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예수를 믿기 전에도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가 위하여 죽으셨던 구원받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것이 바로 적의가 사라지고 거리감이 치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화가 해소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 회심할 때에 놀랍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게 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성품을, 공의로운 성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느끼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복음의 고마움을 알게 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만나는 처음 회심의 때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부들부들 떨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만나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그때의 하나님 마음 안에서 사라진 불화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이 매우 중대한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설교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십시오. 당신이 회심하지 않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 위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설교나 가르침이 과연 교리적으로 올바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이 적용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즉, 그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회심하지 않을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누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들인지는 복음을 전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분명하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 문제가 없는 사실은 비록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마음 안에는 화목이 누려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화목한 사랑이 경험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화목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나 악과 죄에 빠져서 고통을 겪게 되니까 우리는 그에게 그렇게 선포해서 복음으로 부르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집을 떠난 탕자는 아버지가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자 그는 굶주리고 배고프고 고통받고 외로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게 된 결과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죠.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는 동안은 하나님의 그 화목과 사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 구원을 얻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사람들,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열고 화목하게 되셔서 저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저들은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마음 안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화목은 또한 인간 안에 이루어지는 화목인데 이것은 결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도덕적으로 감동을 주어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을 향한 적의와 거리감을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후 그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하여금 그 화목한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이 인간이 화목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첫째는 그 화목이 하나님을 향한 화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가지고 계신 이 화목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받아들이게 될 때 인간의 마음에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많은 불화와 주님을 향한 미움이 근본적으로 부서지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경험하는 인간의 회심입니다. 이 회심이 바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사람 속에 이루어지는 화목은 이웃을 향해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모든 인간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되고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참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워하고 그리고 지극히 미워하고 악을 행하고 싶었던 인간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화목을 깨닫는 그 순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화목되는 그 순간,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 안에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화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만큼만 사람들과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여전히 미워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마음에 깊이 질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화목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불화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결론은 다시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라는 평범한 사실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한편으로는 주님의 거룩한 성품과 한편은 우리의 죄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불화한 관계가 해소될 수가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여 희생하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신 마음을 풀어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적의와 거리감을 사라지게 하셔서 맨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그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과 화목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신 이 화목의 도구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없었는데,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화목을 누리게 되었고 죄의 상태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의 평화와 화목을 누릴 때마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 사랑을 받을 때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오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희생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모든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화목제물로 주신 아버지께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자기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화목해 하셨은즉 우리는 더욱 이 화목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화목을 누리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불화하다면 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이 화목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불화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주님, 이렇게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하나님, 아직까지도 주님을 죽게 만들었던 죄를 사랑하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이루신 이 화목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불화하게 사는 저희들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 화목의 죽음을 기억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죄 가운데 방황하던 저희를 불러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강팍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불러 아버지 앞에 새롭게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화목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는 아직까지도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화목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주님 우리와 화목해 하셨은즉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화목을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놀라운 증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크신 십자가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하시고 유화하시고 또 화목해 하셨은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 큰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고난의 날,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주의 은총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굳게 붙들어 주 앞에 살 수 있도록 구속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 사랑을 힘입어 주님을 일하여 더욱 화목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